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는 가자지구 전쟁 한 달 차 사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는 도주하다 붙잡힌 김길수 씨가 어쩌다 잡히게 되었는지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진 지 이제 한 달을 넘은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6일, 지금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 주민은 1만 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2만 5,400여 명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4,10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다친 아이들은 8,000명이 넘었습니다. 무너진 잔재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된 아이들도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10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며 그들은 타깃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또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도 89명이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하마스가 단독으로 집계하는 사망자 수는 신뢰할 수 없다며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즉시 지난달 26일까지 숨진 7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병리학자가 각 시신을 검시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사망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이스라엘인은 1,400명, 이 중 어린이는 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의 사망자 규모는 벌써 2차와 3차, 4차 중동전쟁의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넘나들며 도주행각을 벌여온 김길수가 월요일 밤 탈주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공중전화로 지인과 통화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는데요. 경찰은 김길수의 탈주 당일인 4일 전, 택시비를 빌려준 직후부터 이 지인을 24시간 밀착 감시했습니다. 그제도 지인과 함께 있던 경찰관이 휴대전화에 뜬 유선번호를 보고 추적에 나선 겁니다. 통화가 지속된 약 7분 새, 경찰은 위치 파악에 성공했고, 현장에 급파된 기동대 차량이 마침 통화를 끝내고 인근 골목을 배회하던 김길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도 털어놨습니다. 도주 당일인 4일 밤 9시 50분쯤 고속터미널역에서 사평역으로 이동한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노량진에 들렀다가 5일 새벽 2시 택시를 타고 동생 집이 있는 양주로 갔습니다. 검거 당일인 어제 저녁 8시에는 버스를 타고 여성 지인의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로 향했고 한 PC방에 들러 본인 기사를 보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숙박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상가 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에서 쪽잠을 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옷도 자주 갈아입고 교통편도 자주 갈아탔습니다. 그러나 다시 구치소에 들어간 김길수는 도주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고 택시비를 줬던 지인 역시 도주 은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11월 8일 헙스브리핑에선 가자지구 전쟁 한 달차 소식과 김길수 검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김장을 담그는 날인 입동입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2도입니다. 어제 이후로 기온이 계속 떨어져 토요일에는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숨고 바람이 많이 불어 전체적으로 쌀쌀하고 춥겠습니다. 이젠 겨울옷을 꺼내셔야 할 것 같네요. 날씨는 맑고 청명해 학교에서 롯데타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웅,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UBS